홉스 뉴스. 2022년 수림재단 신규 장학생 선발 안내입니다. 5개의 자연과학 부문 전공자를 대상으로 대학 입학 당해 연도의 수능 성적이 4개 영역 모두 4등급 이내인 자에게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지원 기간은 3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림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2 한국 독일 글로벌 인재 양성 플랫폼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파견기관별 0명으로 독일 소재의 이공학 계열 15개 연구소에 파견됩니다. 서류 접수는 3월 31일 목요일까지며 독일 파견은 22년 6월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포스텍 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에서 64기 수습국원을 모집합니다. 지원기간은 3월 7일 월요일부터 3월 1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지원 방법은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인스타그램과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구글폼 작성을 통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0일째인 지난 15일, 난민 수가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폴 딜런 국제이주기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계국이 제공한 수치를 합산한 결과 여기에는 제3국 국적자 15만 7천 명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난민 가운데 절반가량인 140만 명은 어린이로 추산됐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사회 단위의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내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 기간에 접어들면서 한국에서는 16일 4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5.8%가 국내 확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2위인 베트남의 1.9배, 3위 독일인 3배 큰 규모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21일 이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6일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총장은 이날 선관위 직원들에게 보낸 인사말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한 확진자 등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에 관련해 사무총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사전투표 관리 상황에서 김 총장은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한 가운데 앞으로 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 행태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홉스 뉴스. 3월 17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정현욱, 기술의 박세준, 담당의 서은재였습니다.